꽃일래 꽃유채꽃 초롱꽃 복사꽃 나팔꽃 바람꽃 방울꽃 국화꽃 동백꽃 비파꽃 매화꽃 봄 여름 가을 또 그리고 매서운 겨울을 견뎌내 그대들은 아름다운 고귀한 꽃이라네 태어나 자라서 만나니 이 모두 계절과 다르니 사람이 맺어진 인연도 이와 다를 바 없네 다를 바